나도 아닌 여자친구 내 눈에는 예쁘게 보여 왜 반대할까 나분한 마음에 더 사랑하게 돼 다 자기 기준으로 날 평가하면 왈가왈부 말도 많지만 이 세상에는 늘 예외란 게 나 있다고 했지 너 없는 하루 없다고 너 없는 기쁨은 없다고 널 사랑하게 그냥 두라고 난 네가 행복하기를 널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라서 이 사랑 좋은 걸 난 네가 행복하게 날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라서 이 사랑 좋은 걸 살면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되고 싶어진 날 아는지 너에게는 난 자랑스런 내가 되고 누가 봐도 아닌 여자친구 내 눈에는 예쁘게 보여 왜 반대할까 나분한 마음에 더 사랑하게 돼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선택하라면 흔들림 없이 나의 대답은 너야 Love you